한성옥 재중조선인 청년연합회 선정국 국장이 11일 정의의 심, 단결의 심으로 통일의 새봄을 기어이 안아오자 이런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전위민족 항쟁으로 박근혜 역도년에게 가장 비참한 파멸을 안긴 남조선 인민들은 대중적 투쟁 열기로 민중이 주인된 새 사회를 건설하고 언 교리와 힘을 합치어 조국 통일의 새 날을 안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